동화 한국어 버전 누더기 모자. 옛날 옛적에 한 왕국에는 자식이 없는 왕과 왕비가 살았어요. 왕비는 아이가 없어 매우 슬펐고 하루빨리 그녀에게 아이가 생기길 기도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성안의 잔디밭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수상한 여인이 다가왔어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친애하는 여왕님. 당신은 누구시죠? 여왕님의 고민거리를 아는 사람이지요.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지요. 정말요? 진짜요? 이걸 받으세요. 돌아가서 물 두 통을 길어다가 이걸 넣고 섞으십시오. 그리고 그 물로 몸을 씻은 뒤에 그대로 침대 밑에 뿌려두세요. 다음날 아침이면 여왕님 침대 아래에 두 송이의 꽃이 피어있을 거랍니다. 하나는 파란색, 다른 하나는 보라색일 테지요. 파란색 꽃은 꼭 꺾어두시되 다른 보라색 꽃은 반드시 피어난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셔야만 합니다. 여왕은 노인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녀는 물 두 통을 자신의 방으로 길어와 그 물로 몸을 씻고 다시 그 물을 침대 밑에 뿌려두었죠. 다음날 아침, 어제 그 노인이 예언했던 대로 침대 아래에는 두 송이의 꽃이 활짝 피었어요. 여왕은 그 중에 파란색 꽃을 꺾어 먹었어요. 그 꽃은 그녀가 먹어본 그 어떤 것보다도 맛있게 느껴졌죠. 여왕은 남은 보라색 꽃도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노인의 말은 까맣게 잊고 말이죠. 여왕은 보라색 꽃도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여왕은 두 딸을 낳았어요. 둘 중 한 명은 아름다웠죠. 마치 천사와 같았으나 다른 아이는? 이를 본 유모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왜 그러시죠? 다른 한 명의 아이에게는 뿔과 꼬리가 달려있었죠. 유모가 여왕에게 보여주자 내 아가 건강은 한가요? 건강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평범하진 않아도 내가 다른 아이에게도 줄 똑같은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잘 키울 거예요. 이제부터 이 아이는 혼데일 공주, 다른 아이는 아그네스 공주로 명하겠어요. 그렇게 그녀가 말한 대로 왕과 여왕은 두 딸을 차별 없이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나갔어요. 두 자매는 사이가 매우 좋아서 말 그대로 떼어내올 수 없는 사이가 됐죠. 나이가 들어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뿔이 달린 공주는 고집스럽게도 누더기 모자를 쓰고 나무 숟가락을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누더기 모자 공주라고 불렀죠. 그녀에게 사람들은 수없이 물었어요. 그 누더기 모자는 왜 쓰고 그 나무 숟가락은 왜 들고 다니는 거니? 언젠가 진실한 사랑이 나타나면 바뀔 거예요. 이 모자는 왕관으로, 또 숟가락은 천사의 지팡이로요. 어느 날 성에 전갈이 날아왔어요. 이런. 왜 그러세요, 아빠? 트롤 부족이 우리 왕국 안으로 들어왔단다. 그리고 트롤들은 지금껏 다른 왕국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 처참히 부술 게다.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말이야. 하지만 고작 하루뿐일 텐데요. 우리가 트롤들을 방해하지 않으면 그들은 무사히 지나갈 거예요. 그건 그래요, 여보. 하지만 그들은 지나가는 길에 가장 신비한 걸 가져가는데 우리한테는 신비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딸들이잖소. 트롤은 땅도 잘 파니 마땅히 안전한 곳이 전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제게는 트롤들이 본 적 없을 만큼 강력한 마법의 힘이 있어요. 오라고 하세요. 저나 제 동생에게 절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게 할게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이 되었어요. 모두 긴장했죠. 하지만 트롤들은 결국 공주님들을 찾아냈어요. 자매는 있는 힘껏 힘을 합쳐 그들을 물리쳤고 누더기 모자 공주는 나무 숟가락을 이용해 싸웠죠. 이내 트롤들은 달아났지만 그중 하나가 떠나기 전에 아그네스 공주를 소로 바꾸는 아주 강력한 마법을 걸어버렸어요. 아그네스!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트롤이 한 짓을 보고 슬픔에 빠졌어요. 하지만 누더기 모자 공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불쌍한 내 딸. 이제 어떻게 알면 좋니? 제가 트롤이 사는 곳을 알아요. 세계의 바다 너머에 있는 성이죠. 그리고 그 세계의 바다 중앙에는 마법의 물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 제가 직접 트롤들을 무찌르고 아그네스를 본래 모습으로 돌려놓겠어요. 세계의 바다 중앙에 있는 마법의 물이라고? 나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구나. 그건 뿔과 꼬리가 달린 사람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빠, 제게 아주 튼튼한 배를 만들어주세요. 오직 저와 아그네스만 탈 수 있도록요. 제가 모든 걸 바로 잡아놓겠어요. 그렇게 두 공주는 세계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어요. 각각의 바다 중앙에서 누더기 모자는 물을 떠다가 가마솥 안에 넣고 나무 숟가락으로 휘휘 저었고 아그네스는 지켜보았죠. 마침내 마지막 세 번째 바다에 물이 섞이자 가마솥 안은 진한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누더기 모자는 이를 항아리에 넣고 트롤의 성 안으로 들고 들어갔어요. 트롤들은 그녀를 보고 공격했죠. 그녀는 병 안에 숟가락을 집어넣어 보라색 물을 트롤들에게 뿌렸어요. 그들은 정신없이 도망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누더기 공주는 아그네스에게 마법을 건 그 트롤을 만나게 되었죠. 제발 저한테 금을 뿌리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그럼 내 동생을 원래대로 돌려놔. 네가 건 저주를 어서 풀란 말이야. 당장! 누더기 모자 공주는 트롤을 배로 데려가 마법을 풀게 시켰어요. 아그네스 공주는 마침내 원래대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들이 떠나려고 하자 트롤이 말했어요. 잘 들어. 지금 네 모습을 평생 유지하려면 너희 둘 다 부모에게 돌아가기 전까지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 할 거야. 만약 너희들이 그 상대를 찾지 못하고 선문턱을 넘게 된다면 다시 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주문이 원래 그런 거라서 말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찾고 그게 진정한 사랑인진 또 어떻게 알아? 걱정하지 마, 동생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진정한 사랑을 시험하는 진실한 방법은 바로 희생이지. 누더기 모자 공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뿔 덕분이었는지 정확히 알 길은 없었지만 그들은 두 명의 왕자가 살고 있는 어느 머나먼 왕국으로 향했죠. 그 나라의 경비병은 아름답고 커다란 배가 그곳 항구에 정착하려는 것을 보고 곧장 그 소식을 왕에게 알렸어요. 배야, 배가 크긴 하나 그 안에 군대는 없었습니다. 뿔과 꼬리가 달린 여인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아버지, 제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돼, 동생아. 그런 여인은 저주에 걸렸거나 마녀 본인일 수도 있어. 어린 동생을 그런 위험에 빠뜨릴 순 없지. 아버지, 제가 갈게요. 나 역시 형을 혼자 보낼 순 없어. 둘이 같이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자. 그리하여 두 왕자는 함께 항구로 향했어요. 배 위에 올라 자초지종을 묻자 두 공주는 그간 트롤과 있었던 일과 그들이 바로 집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사랑에 관해선 말하지 않았어요.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어쨌거나 그들은 공주 신분, 그러니까 왕실 손님이었기에 왕자들과 세 달간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들은 소풍을 다니며 얘기를 나눴죠. 머지않아 아그네스와 첫째 왕자는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매가 떠나는 날이 되자 첫째 왕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그네스에게 말했어요. 잘 있어요. 가지 마세요. 제발 부디 여기 있어요. 우린 이곳에 계속 머무를 수 없어요. 여긴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닌걸요? 제 마음을 털어놓기 전까진 그들을 보낼 순 없어요. 제가 하려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절 버려셔도 좋아요. 하지만 솔직해져야겠어요. 이건 당신께 전하는 제 진실된 마음이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죠, 왕자님? 저는 당신을 깊게 사랑하게 됐어요, 공주님. 그대와 결혼하고 싶어요. 저를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주시겠어요? 제 동생은 당신의 동생이 저와 결혼을 할 경우에만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그럴게요. 안 돼, 동생아. 나 때문에 네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순 없어. 형, 진정한 사랑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근데 형은 찾았잖아. 나는 이분과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지만 형은 그녀를 떠나보내면 평생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정말 모르겠어? 그녀도 형을 사랑하고 있는걸? 첫째 왕자는 자신 때문에 누더기 모자와 결혼하겠다는 동생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최선을 다해 설득했지만 둘째 왕자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그네스 공주 역시 사랑하는 언니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죠. 그리하여 수많은 언쟁과 수차례의 고민을 거듭한 끝에 처음 얘기했던 대로 첫째 왕자는 아그네스 공주와 둘째 왕자는 누더기 모자 공주와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 당일 누더기 모자는 둘째 왕자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죠. 저를 찾으셨다고요? 네,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제게 하고 싶은 말이나 혹은 따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제 형이 진정한 사람을 찾아 결혼하게 돼서 저는 그저 기쁠 뿐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제 뿔이나 꼬리 그리고 나무숟가락에 관해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전 당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비록 제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진 않아도 당신은 지금껏 사랑스럽고 믿음직하고 또 똑똑한 친구였어요. 당신과 함께 여행하는 것도 즐거웠고요. 공주님을 향한 우정만으로도 충분하길 바라요. 최선을 다해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꼭 약속할게요. 자신의 형을 위해서라면 스스로 큰 희생도 마다치 않는 그대의 진실한 마음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예비 신랑으로서 당신에겐 모든 알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무례하게 들릴 거란 생각은 마시고 직설적으로 말해도 돼요. 그럼 전 더 행복할 거예요. 그렇다면 누더기 모자는 왜 쓰시는 거죠? 뭘요? 무슨 누더기 모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왕관을 어떻게 누더기로 오해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나무숟가락은 왜 들고 다니시는 거죠? 나무숟가락이라뇨. 이건 말이죠. 어느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팡이인걸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뿔과 꼬리를 달고요? 누가 그래요? 내가 뿔과 꼬리를 달고 태어났다고. 당신 뭔가 헛것을 보나 봐요?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방금 어떻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에요, 왕자님. 전 사실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는걸요. 하지만 당신은 형을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스스로 기꺼이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요. 그리고 저 또한 사랑해 주었다고 할 수 있죠. 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니까요. 제 뿔, 꼬리 등 이상한 것들에 관해서요. 당신은 언제나 저를 깊게 존중하며 대해주셨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정 공평하고 고결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증거이고 그런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죠. 제 동생 아그네스와 당신의 형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 역시 저희 둘을 위해서 그들의 사랑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으니까요. 당신의 형은 저와의 결혼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 동생은 제 말을 존중해주기 위해서요. 사랑과 존중의 힘은 정말 대단하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이죠. 우리 모두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모든 게 완벽했죠. 아그네스 공주와 첫째 왕자 부부는 서로 열렬한 사랑에 빠져들었고, 또 혼데일 공주와 둘째 왕자 부부는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며 장대하고 웅장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렇게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